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전문대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합니다. 현재 고1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일본의 달 착륙선 슬림의 발사 소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유와 이로 인한 여론이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2026학년도부터 전문대학교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이는 교육부가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정해진 내용입니다. 이로써 학폭 가해 학생은 4년제 대학은 물론 전문대도 가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 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 수능 위주,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전망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7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한 후속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을 수렴한 정책입니다. 또 출석 정지 이상의 학폭 처분 기록의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대책 또한 담겨 있습니다. 현재 대학 입시 수시 전형에 반영되는 가해 기록을 정시로 확대하는 내용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7일 오전 무인 달 착륙선 슬림을 발사했습니다. 착륙 예정일은 이르면 올해 12월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달 착륙에 성공한다면 구소련,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월면에 안착한 국가가 됩니다. 사실 슬림은 애초 지난달 26일 우주로 떠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해 발사가 세 차례 연기된 끝에 실행됐다고 해요. 달 착륙선 슬림은 발사 3에서 4개월 뒤 달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사 4에서 6개월 뒤에는 달 착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 2월쯤엔 월면 착륙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의 달 착륙 도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등 28개국이 추진했던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발사된 나사의 대응 로켓 우주발사 시스템에 초소형 탐사선 오모테나시를 실어보냈지만 통신 두절로 달 착륙에 실패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일본 민간기업의 추진으로 하쿠토 R 미션 1을 발사해 달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착륙을 위해 하강하다 기계 고장이 생기며 월면에 충돌했다고 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각국은 달 개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로 달에는 귀한 광물 자원이 다량 묻혀있기도 하고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해 거대한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우주 터미널을 짓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2030년을 전후해 달의 유인기지를 건설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2032년에 달 무인 착륙선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9월 8일 허브스 브리핑에선 일본의 달 착륙선 슬림 로켓 발사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허브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매우 더운 날씨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체감 온도가 33도,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갑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강한 바람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8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5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평년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습니다. 미세먼지의 경우는 전 권역에서 좋음이 예상됩니다. 오존 농도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예정입니다. 학우분들께서는 더운 날씨에 대비해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드리고 피부병에 대비해 선크림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온열 질환에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민지, 아나운서 배윤, 그리고 엔지니어 윤리경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